활활 타오르는 돌덩어리 So hot 꽁꽁 얼어버린 날 녹일 수 있을까 깊게 박힌 못들처럼 넘네 In my head 독한 네 감기는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넌 날 사랑했다가 날 사랑하지 않아 슬픈 장난감 난 고쳐지지 않아 미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널 미워하지만 널 지우지는 않아 깊은 상처가 좀처럼 낫지 않아 미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달콤한 너의 거짓말 점점 느려지는 심장 소리 Like little bird 힘껏 뻗은 손은 내게 닿을 수 있을까 실컷 울어버린 어린아이 Baby don't cry 지지 않아 미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널 미워하지만 널 지우지는 않아 깊은 상처가 좀처럼 낫지 않아 미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달콤한 너의 거짓말 이건 오로지 나만 내 상상 속의 얘기